거만한 나무. 아주 아주 먼 옛날 숲속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 그루는 무화과나무였고 그 옆에 다른 나무는 망고나무였죠. 망고나무는 아주 상냥하고 유쾌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매년 가을 새들은 망고나무에 열리는 과일을 쪼아먹어요. 참새들은 망고나무의 가지에 둥지를 짓고 제비는 망고나무에게 노래를 불러주죠. 망고나무는 모든 새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고 함께 노래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씨의 망고나무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쌩쌩 바람이 불 때는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항상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썼죠. 자신이 망고나무보다 더 키가 크고 푸르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새들이 잠시 쉴 곳을 내어주지도 않았고 자신의 그늘 아래에 앉아 쉬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뭇잎을 잔뜩 떨어뜨려 내쫓아버렸죠. 넌 대체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나무들은 원래 전부 그늘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 그렇다면 왜 꼭 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쉬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런지 알아? 그야 당연히 내 나무 그늘은 다른 나무들 것보다 크고 근사하니까 그런 거라고. 너한테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네. 야! 저리 가! 저기 있는 망고나무한테나 가라고! 너희 때문에 신경 쓴 내 머리 모양이 망가지잖아! 넌 머리카락 같은 거 없잖아. 아, 알았어. 너희 때문에 내 나뭇잎 모양이 망가지니까 저리로 가라고! 자, 이제 됐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새들이 가지에 둥지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넌 새들이 가지에 절대 못 앉게 하더라. 얼마나 예쁜 친구들인데 게다가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준다고. 지루하기만 하던데. 그리고 미안한데 난 누가 내 근처에 와서 나뭇잎 건드리는 거 정말 싫거든. 녀석들이 멋지게 뻗은 가지들을 다 망쳐놓을 거라고. 그렇게 좋으면 네 가지에 앉으라고 해. 넌 나보다 키도 작고 솔직히 그렇게 멋있지도 않잖아. 안 그래? 야, 너무하잖아.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나쁜 거라고. 아니야, 괜찮아 산들바람아. 난 신경 안 써. 키가 작은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난 지금 내 모습이 좋은 걸. 며칠이 지났고 망고나무와 무화과나무 사이는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였어요. 망고나무는 언제나 미소 지으며 하루 종일 즐겁게 노래를 불렀지만 무화과나무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꿀벌 한 무리가 나무들이 있는 숲으로 들어왔어요. 여왕벌은 그곳에 있던 무화과나무를 보고 굉장히 근사하다고 생각했죠. 저 나무는 굉장히 크고 튼튼하구나. 우리가 지낼 곳으로 아주 완벽해. 이곳에 우리 벌집을 짓도록 하셨구나. 저기 미안한데 누가 그렇게 해도 된대? 난 너희들의 그 끈적끈적한 꿀이 내 가지에 묻는 거 정말 싫거든. 그리고 하루 종일 윙윙 날아다닐 거잖아. 미안하지만 난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넌 이 숲에 뿌리를 내린 나무잖아.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런 게 있어. 어쨌든 너희 꿀벌들은 시끄러우니까 이곳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무화과나무야, 쟤네들은 꿀벌이라고. 꿀벌들이 우리 자연에 얼마나 중요한데. 꿀벌들이 벌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 안 그럼 자연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 만약 자연이 내 나뭇가지를 망쳐버리고 싶어 했다면 처음부터 날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난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날 이렇게 만들어준 자연을 위해서라도 난 앞으로 계속 외모를 가꿀 거야. 그리고 넌 왜 자꾸 날 가르치려고 해? 자연이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하면 되잖아. 꿀벌들이 벌집을 짓게 네가 나뭇가지를 내어주던가. 그럼 됐지? 그럼 미안하지만 난 바빠서 실례할게. 망고나무는 무화과나무가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죠. 망고나무는 꿀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뭇가지에 벌집을 지어도 된다고 했죠. 망고나무는 마음씨가 정말 너그럽구나. 여기 벌집을 지으면 정말 좋겠다. 세상에, 너 정말 향기가 좋구나. 정말 고마워요, 여왕벌님. 영광이에요. 꿀벌들은 망고나무의 가지에 벌집을 짓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망고나무는 벌들이 날아다니며 윙윙거리는 소리나 끈적이는 꿀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옆에 무허가나무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어요. 야! 너희들 지저귀는 소리 시끄러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 어쩜 그렇게 쉬지 않고 짹짹대냐? 너희는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해?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난 정말 귀찮다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마을에 나무꾼 두 명이 숲으로 왔어요. 집을 짓는 데 쓸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망고나무를 본 나무꾼들은 그걸 베어가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집을 짓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무꾼은 뭔가를 발견했죠. 잠깐만, 저게 뭐지? 벌집이 달려있잖아. 이 나무를 베면 벌들이 달려들어서 침을 쏠 거야. 그러네. 그럼 다른 나무가 있나 찾아보자고. 발걸음을 옮기던 나무꾼들은 무허가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커다란 무허가나무가 마음에 들었죠. 나무 밑동부터 잘라내면 되겠어. 작업 시작하자고. 그리고 잠시 후 나무꾼들은 무허가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무허가나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이 숲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허가나무는 자신이 쫓아낸 새들이 그리워졌어요. 아야, 아프다고! 대체 나를 어쩌라는 거야! 망고나무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무는 꿀벌들을 불렀죠. 저기 꿀벌들아, 너희들 혹시 안에 있니? 안녕, 망고나무. 무슨 일이지? 무화과나무가 위험해요.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 해요. 무슨 소리야. 그 나무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게다가 숲에 사는 모든 친구들에게 투덜거리고 화를 내. 어째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내가 지난번에 무화과나무에게 당신을 부탁한 것과 같은 이유예요. 하지만 결국은 돕지 않았잖아. 이번에는 여왕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잘난 척만 하고 배려를 안 한다고. 꿀벌들이 자기 가지에 벌집을 짓게 내버려 뒀다면 저 나무꾼들은 무화과 나무를 내버려 뒀을 거야. 저 녀석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아니야, 산들바람아. 녀석이 좀 무례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이 숲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이야. 무화과나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어. 망고나무의 말이 맞긴 하지. 무화과나무를 도와주자고. 어서 나와, 꿀벌들! 서두르라고! 무화과나무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꿀벌들이 벌집에서 나와 나무꾼들을 향해 날아갔어요. 꿀벌들은 나무꾼들의 귀와 눈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죠. 나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너 뭐라고 했어? 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 어서 여기서 도망치자고! 이러다 벌한테 쏘이겠어! 침에 쏘이면 엄청 아프다고! 제발 소리 좀 그만 질러!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들린다고! 귀 안 먹었어! 어서 여기서 도망치자고! 그렇게 나무꾼들이 숲을 떠난 후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여왕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여러분은 날 도와줬군요. 우리한테 고마울 거 없어. 망고나무 덕분이니까. 넌 망고나무에게는 말도 안 걸고 늘 상처 주며 무례하게 굴었지만 오늘 위험에 빠진 널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망고나무였어. 정말? 망고나무야, 지금까지 정말 미안했어. 이제서야 내 실수를 깨닫게 되네. 우린 모두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군다거나 나 혼자 잘난 척하지 않을 거야. 부탁이야, 다들 날 용서해줘. 무화과나무는 큰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무화과나무는 산들바람이나 새들에게 화내지 않았죠. 또 망고나무와 함께 노래하고 참새가 둥지를 짓도록 가지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망고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오래도록 친한 친구로 남았답니다.